난 천경에 팔아보니 이 참수의 적을 물리친 것이라 또 따봐라 조정 탈세 실은 옛자치 구보를 보나 눈수보들 가지 흰으로진네 해거리는 짝을 치우 저 산으로 가며 허허 등가 등간 내 사랑이로